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물러선 나의 마음을 달래고 이제는 더 다가갈게 꽃처럼 피어난 난 나빌레랑 아직은 수줍은 아이야 나도 떨려와 우리 설렘 가득 한 목소리로 하얀 진심을 담아 새롭게 시작해 Yeah.